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최근 타이에서 큰 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커다란 물질적 손실이 있은 것과 관련해서 11일 타이 왕국 국왕 마하 바지라롱콘 보딘드라 데바야 바랑쿤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국왕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타이 정부가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